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시끄러 치크 체크 자꾸 왜 이래 다가서면 뒷걸음쳐 헷갈리게 해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엉망진창 됐어 뒤죽박 죽 어어어어 1분 1초 왔다 갔다 맞추기가 힘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니치 향했다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완전 낙다운 됐어 어쩌려나 어어어어 진짜 이상한 건 사실은 난지 몰라 덜컥덜컥 떠나 엄지덩지 떠들어 근데 미소한다 그거 하나의 reset Be my girl, girl. Cool 고장난 배터리 난 작동 불가 만날 자석처럼 오른쪽 왼쪽 끌어당겨 기다리다 순간 알겠죠 우물쭈물 발사 아이쿠 아이쿠 game over 하둥지둥 눈 깜빡할 사이 다놓칠라 정신 차려 뛰는 눈 위에는 나는 뭔가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엄청 진짜 뺐어 너 때문에